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일은 끝장입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배가 산으로 올라가서 성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1453년 터키의 술탄이 동로마 제국을 공격할 때의 일인데요. 바다로는 도저히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70여 척이나 되는 배를 끌고 산을 넘어서 방심하던 로마 병사들을 무찌르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배를 끌고 산을 넘으려면 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부딪힌 이 문제들 상식으로 풀리지 않을 때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 그러니까 상식을 뒤집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많으시죠? 영화 멤피스 벨 중에서 데니보이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강원도 강릉 지변동의 김진우 씨, 그리고 개강하고 희망찬 생활을 설계할 동기들, 예비역 선배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하이텔의 한차동 씨, 또 오늘이 첫사랑의 20번째 생일이라고 하셨어요. 대구에서 전민기 씨. 여러분 모두 잘 들으셨겠죠? 자,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를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죽은 시인의 사회를 들려드리고 여러분이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운동의 이응석 씨는 장문의 편지를 통해서 죽은 시인의 사회에 대한 우리가 보통 이 영화에 갖게 되는 어떤 칭찬의 평가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이 영화를 살펴보는 그런 감상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상식을 뒤집어서 우리가 사회를 보고 어떤 사물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도 어떤 정견이 없죠. 우리가 영화 평론가를 모셔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것은 한 생각을 듣는 것뿐이고요. 영화에 대한 평가도 여러 사람의 많은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응석 씨의 감상문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요.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아이다호, My Own Private Idaho 준비했는데요. 이 구스 반 산트 감독은 인디 영화계의 대표적인 감독이죠. 늘 소외된 젊은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왔고요. 마약에 중독된 젊은이들의 의식을 사실적이고 또 실험적인 영상으로 그려낸 드럭스토어 카우보이. 이 영화로 상업 영화권에 발을 들여놓은 구스 반 산트가 자신의 고향인 포틀랜드에서 다시 한번 청년 문화에 도전한 영화가 바로 아이다호입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마음의 고향 아이다호로 향하는 청년 마이크, 시장을 아버지로 둔 스콧, 그들과 함께 몸을 파는 불황아들. 이들의 모습은 개봉 당시에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의 탄성과 또 절망, 눈물을 자아냈죠. 주연을 맡은 리버 피닉스와 키아누 리브스는 이 영화로 신세대 스타로 떠올랐죠. 특히 이 중에서 리버 피닉스는 이 작품으로 베니스 영화제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럼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아이다호 잠시 후에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 Quería volar.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봤어요?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인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플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클립행어.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홀리그램이 전합니다. 홀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받쳐진 가슴에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 사랑의 비너스. 시작부터 뭔가 다르다. 미스터리 아일랜드. 전화 게임의 한계를 극복한 실감 대결. 미스터리 아일랜드. 4 차원의 이동기. 밤하늘 찾아나선 고리와 나디아의 숨막히는 모험. 미스터리 아일랜드. 700-8788. 게임의 고수들만 초대합니다.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Everything's going to be all right. I know. It's okay. 걱정 마, 마이크. Oh, 잘 될 거야. 내가 괴로워하는 것은 알지만 괜찮아질 거야. 마이크는 횡단보도 맞은편에 서 있는 흰 옷차림의 여인을 봅니다.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Don't worry. Everything's going to be all right. Don't worry. Everything's going to be all right. 마이크의 의식 세계는 곧바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입니다. 마이크는 거리로 나갑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게 그의 직업이죠. 손님은 주로 남자. 오늘 손님은 1944년 4월 4일생으로 4자가 4개 겹쳐있는 그래서 4, 4는 16, 1 더하기 6은 7, 럭키 7 그래서 자신을 행운아라고 믿는 중년의 남자입니다. 마이크는 손님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방을 청소합니다.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던 사나이가 마이크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I'm all done. And now, my lucky 44th little Dutch boy, you must scrub Daddy Carroll. 때론 손님 중에 돈 많은 여자도 있습니다. 호화스런 여자 손님의 아파트. 그곳엔 스콧과 게리가 먼저 와 있습니다. 그들도 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이죠. 여자의 침실에서 소라 껍질을 귀에 대보는 마이크. 파도가 밀려옵니다. 여자가 하얀 잠옷차림으로 다가옵니다.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마이크는 여자를 안다가 그 여자의 품에서 쓰러집니다. 수면 발작증. He always does this. I'm surprised he can exist like this. How do we know he's okay? Well, he's not dead. 스커드는 마이크의 병을 압니다. Come on, Mikey. 스커트는 그 여자의 집 근처 어느 정원에다 마이크를 눕혔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거리보다는 이곳 부자 동네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스커트는 압니다. 자신이 자란 것이니까요. 스커트의 아버지는 이 도시의 시장입니다. 모든 것의 최고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이기심. 스커트는 그 아버지를 버리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런 스커트를 거리의 친구들은 진정으로 대해주질 않습니다. 돈 많은 유산 상속자의 치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죠. 반면 마이크는 돈엔 무관심합니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뿐이죠. 아무것도 거리낄 것 없는 자유. 그건 마이크만의 재산입니다. 이른 아침, 마이크는 부자 동네에서 잠을 깼습니다. 한대가 그의 곁에 섭니다. 동성연애자 독일인 한스. 하이. What's happening? That's it. My name is Hans. I'm from Germany. And now I live in America. Selling pieces for cars. Mm-hmm. Say, why don't you get in? No. I take you wherever you want to go. Where you want to go? Home. Get in the car. No. This guy's a pervert, I can tell. Why don't you go home? Go the fuck home. 마이크는 한스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하지만 부존의 높은 지붕을 보는 순간 수면 발작증이 다시 그를 덮칩니다. 마이크가 잠을 깬 곳은 포틀랜드, 그리고 스커트의 품 안입니다. 스커트는 마이크가 좋습니다. 늘 그의 편에 서서 친구가 되고 싶지만 마이크는 그런 부담마저 반기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밥이 이곳 포틀랜드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불황아들의 우두머리인 밥. 스커트는 밥과 꽤 깊은 관계입니다. He taught me better than school did. I love Bob more than my father. I'd say I love Bob more than my mother and my father. 바비 스커트를 사랑하듯이 스커트 역시 자기 아버지보다 밥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보다 밥에게 배운 인생 사리가 더 많으니까. Hey, Here comes that fat guy. He owes me money. Who? You know, the fat one. Pinch it. I think that I shall never see a poem as lovely as a tree. Hey, everybody! Here comes Bob the Chiseler. Here comes Bob. 빚쟁이 떠벌이 밥이 나타났습니다. 이 옥상 저 옥상에서 모두들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I'm a listener. And more than that, my real father. 나의 진짜 아버지야. 옥상에서 밥을 내려다보며 스커트는 다짐하듯 말합니다. This hotel is full of thieves, junkies. You are the thief. You have corrupted me, Scotty. 밥의 아지트인 늙은 여인 주인의 집. 도시의 불황아들이 다들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제안합니다. Early tomorrow morning, there's going to be a bunch of small-time rock and roll promoters coming back from their gig. And every night, they walk home with the loot. They stop by the Grotto Bar. It's about a half, no, it's about a mile down the road from here. Dude, 록밴드 프로모터들의 돈을 털자는 것이죠. Dude, we can get them coming out. See, Bob, dude? Not me. So long as 마이크는 끼고 싶지 않습니다. They're from Beaverton. New to the business. Tim, I'm not going to go along with this crackpot scheme, especially since Gary thought it up. Come on, but Mike, there is a better way to make a buck. Something to fall back on other than your ass. 그리고 스커트는 돈 많은 집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번 일에 배척당합니다. Bob, we don't need these guys. We can do this ourselves. Fuck them. Come on, Mike. I have a joke I want to play. A joke I can't pull off alone. 스커트가 마이크에게 속삭입니다. 자기에게 다른 계획이 있음을. Psychedelic Papa. Scotty. 밥은 스커트가 유산을 상속받을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How far away is this? One week away, Bob. 일주일 후. 밥은 그런 스커트의 존재가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When I turn 21, I don't want any more of this life. 하지만 스커트의 생각은 다릅니다. 재산을 물려받기로 한 21살 생일이 되면 그는 이 거리 생활을 청산할 것입니다. 부모님도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 스커트는 이건 역시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 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No! You will be the hatchet man, Bob! That will be your job. And so there will rarely be a job hatcheted. It will all be just one endless party, won't it? But at least my little friend has offered me a job. Bob은 압니다. 어차피 스커트는 자신들과는 다른 부류임을. Where are disguises? Right behind us. Let's go. Thank you. Who are these jokers, man? Look like Roz Nees. Man, that's not all right. Oh, yeah. Just looking like he's a little thirsty. Up against the wall, you silly scumbag. Don't shoot. 그날 밤, 밥 대거리는 술 취한 락밴드 프로모터들의 길을 막고 총으로 위협해서 돈을 털었습니다. Okay, set the box down. Scott and Mike have disappeared. 그런데 마이크와 스커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We should get the hell out of here. 겁쟁이. 바비 두 사람을 피웠습니다. 그 순간 폭죽이 터지면서 또 다른 강도 두 사람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나타납니다. 변장을 한 스커트와 마이크입니다. 밥은 영문을 모른 채 돈도 팽개치고 도망갑니다. 다음날 스커트는 마이크에게 묻습니다. Hey, Mikey. How long have I been here on this street, on this crusade? 내가 길거리를 쏘다닌 지 얼마나 됐을까? 두 사람이 만난 지는 3년 반. 스커트가 집을 나온 지는 4년이 됩니다. But I'm getting that, Mike. So we're still alive.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군. Yeah. 스커트는 자신의 젊음이 어쩌면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건지도 모릅니다. 이 도시에 폭탄이 떨어지면 우린 어디로 가지? 대피소로 가야지. 마이크가 덤덤히 대답합니다. 스커트와 마이크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밥을 찾아갑니다. 밥은 겁쟁이라고 이들에게 소리칩니다. You're calling me a coward, you fat duck. I'd give $1,000 to be able to run as fast as you can. That'll never happen, Bob. Where's the money, Bob? 어제 훔친 돈은 어디 있어요? 스커트가 천연덕스럽게 묻습니다. 30? 깡패들이 돈을 가로채갔지. 한 30명 될 거야. 밥이 떠벌립니다. I have peppered two of them. Two punks in leather jackets. What? Tell your son? 처음엔 두 명하고 싸움을 벌였던 바. I said there were four, Scott. Four. And these four came from the front, kicking at me, pulling their knives, and I whipped out the blade and took all seven as a target. Like this. Seven. 그런데 말을 계속하면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네 명, 일곱 명, 아홉 명, 급기야 열한 명까지 올라갑니다. I will no longer be guilty of this sin. This sanguine coward. 거짓말, 도망쳤잖아. 얘기를 듣던 스커트가 밥을 공격합니다. 마이크와 자신이 모든 환경을 다 지켜봤으니까요. You starfish! Oh, my breath to utter what lies of a tailor's yardstick! You bootcase! You vile punk! Breathe a while, and then do it again. Yes. What new trick do you have for us now, Bob? 마이크가 어제 빼앗은 돈을 내놓습니다. 불황아들 앞에서 망신당한 밥.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얘기합니다. Do you think that I would kill the heir apparent? You think I would turn on you, Scotty? Scott, 넌 우리가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야. 그러니 난 너를 건드리지 않겠어. As Hercules. But beware my instinct. The lion will not touch the true heir. 더버리에다 허풍장애인 밥이지만 불황아들은 그의 순수함을 사랑합니다. 경찰이 밥의 아지트를 습격합니다. 지난밤 강도 사건 때문입니다. God, what's that smell? Hey! 불황아들은 뿔뿔이 도망갑니다. 사실 이것은 아들 스커트를 걱정하는 시장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So, would you leave us alone? 스카디는 아버지의 부하와 마주칩니다. 그가 말합니다. We have a message for you from your father. He'd like to see you as soon as possible. Fuck you. 아버지가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싶어해. I don't know whether it is God trying to get back at me for something I have done, but your passing through life makes me certain that you are marked and that heaven is punishing me for my mistreatings. 스커티의 아버지는 아들의 방언이 하늘이 자신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나이에 벌써 정계에 뛰어든 사촌 빌과 스커트를 비교합니다. 스커트는 자신에 대한 소문을 부인합니다. 언젠가는 자기의 참모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오늘 일을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다호의 길은 언제나 마이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스카드와 함께 형을 찾아가는 길. I could say have a nice day or something. 그 길이 그에게 좋은 하루 보내라고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밤 길 한가운데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And a good upbringing, and I would have been a well-adjusted person. 마이크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스카우트가 부럽습니다. It does. Well, you know, normal, like a mom and a dad and a dog and shit like that. Normal.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강아지도 한 마리 있는 정상적인 가정. 마이크에게는 아버지도 강아지도 평생 가져보지 못한 꿈입니다. That's alright. I feel sorry for myself. 하지만 스커트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불행이죠. What's a normal dad? 도대체 정상적인 아버지란 뭘까? 마이크가 스커트에게 말합니다. I'd like to talk with you. I'd like to, 너와 얘기하고 싶어. 진짜 이야기를. I don't know. I don't feel like I can be. 하지만 마이크는 스카트와 본질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친한 친구이긴 하지만 진실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That's okay. Be friends. 스커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끝모를 고독에 괴로워하는 자신의 방황 때문입니다. I have sex with a guy for money. Yeah. 스커트는 남자들과 사랑하는 것이 단지 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할 줄 압니다. I could love someone even if I, you know, wasn't paid for it. I love you and you don't pay me. 난 너를 사랑해. 돈 안 내도 돼. Mike, I really want to kiss you, man. 마이크는 스커트에게 입 맞추고 싶습니다. 스커트는 거부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스카우트니까요. 마이크의 형 리차드는 어머니와 마이크가 어릴 적에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얘기합니다. That's how she met that guy from Reno. Low-life gambling cowboy fuck. 그 옛날 도박꾼 카우보이를 사랑한 어머니. 그녀는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카우보이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죠. 어머니는 영화를 보던 도중에 그 남자를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And that guy. That guy is your real father. 그 남자가 마이크의 진짜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Anymore, man. I know the fucking. 갑자기 마이크가 소리칩니다. Who is? Who? Who? Dick. You. Richard. You're my dad. I know that. 난 나의 진짜 아버지를 알고 있어. 형이 나의 아버지야. You know too much. 형 리차드, 어머니가 보낸 엽서를 보여줍니다. And showers, game table, and two reading chairs with some connecting room. It sounds so nice. You're not living here. 스네이크 리버의 호텔 식당에서 일한다는 어머니. 마이크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Sharon. Sharon. There was a Sharon who worked here about a year ago, but she split. Saved up all her money and headed for Italy. To Italy? Yeah, Italy. 식당에 어머니는 없습니다. 돈을 모아서 가족들을 찾는다고 이탈리아 로마로 떠났습니다. 주소만 남겨놓고요. She left us this address. Sharon Waters via Casoli, Ceto Veni. Rome, Roma, Rome. She's in Rome, Italy. Where's that guy? What guy? Guy gave us a right from Portland. Oh, yeah. What's his name? What's he doing here? I don't know. His name Hans? Hans? That's it. That's usual. Thank you very much. Scott. Mike. 마이크와 스카우트는 그 호텔에서 독일인 한스를 만납니다. 그 언젠가 마이크를 유혹했던 동성 연애자입니다. You know, before I was selling pieces for cars, I was a performer. Great time I had. 한스는 한때 베를린 무대에 섰던 배우입니다. 마이크 스카우트는 한스의 1인극을 봅니다. That's the light. Put on the music. Different face. Value.

흰 옷에 어머니가 보입니다. 스카드는 카르밀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갈수록 마이크의 외로움도 깊어갑니다. 마이크와 스카드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카르밀라가 웁니다. 마이크는 그녀의 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을 누구보다도 잘하니까요. 마이크는 로마에 남을 생각입니다. mustache that you shaved in the bite. I fell in love, Mike. I'm sorry. 스카트는 그에게 비행기 표와 돈을 줍니다. 마이클을 두고 미국으로 떠나는 스카트와 카르밀라. 스카트의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뒤늦게 포틀랜드로 돌아온 마이클. 이젠 어머니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길바닥에 누워 울부짖습니다. 스카우트는 변했습니다. 큰 자동차와 멋진 양복. 원래 그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If it isn't Scotty Favor himself. Dressed in a 3T suit. Your boss, guy. And looking every bit a gentleman. Who, man? 밥은 기쁩니다. 외모가 변했건 변하지 않았건 스카트는 그의 친구요, 아들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지금껏 그를 지켜온 셈이니까요. Mike, we have waited for this day to come. 스카트와 카르밀라가 들어간 고급 레스토랑. 밥이 스카트를 부릅니다. Scotty, my own true friend. 나의 진정한 친구, 스카트. 나 모르겠어. It's me, Bob. 스카트는 등도 돌리지 않은 채 차갑게 말합니다. I don't know you, old man. 난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은 나에게 나쁜 걸 많이 가르쳐줬어요. When I was young and you were my street tutor, an instigator for my bad behavior, I was planning a change. There was a time when I had the need to learn from you, my former and psychedelic teacher. 당신을 사랑한 건 사실이지만 이젠 사정이 다릅니다. I have to turn away. Now that I have and until I change back, don't come near me. 다신 날 찾지 마세요. 스카트는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새로 택한 삶. 스카트는 평소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완전히 과거로 잊었습니다. 옛날의 자신도 친구도 그리고 사랑도. 믿음을 빼앗긴 밥은 이제 세상을 살아갈 이유도 기력도 없습니다. God! God! 신을 부르며 숨을 거둡니다.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Amen.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saith the Lord. He that believeth in me, though he were dead, 스카트 아버지의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Whoever believeth in me shall never die. Lay not up for yourselves treasures upon earth, where moth and rust do corrupt, and where thieves break through and steal. But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neither moth nor rust corrupt,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through and steal.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shall your heart be also.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 whom I shall see for myself, and mine eyes shall behold. Be not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soever a man soweth, that shall he also reap. 시장의 장례식장 건너편에선 밥의 장례식이 도시 불황아들의 손으로 시끄럽게 치러집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shall of the flesh reap corruption. He that soweth to the Spirit shall of the Spirit reap life everlasting. And let us not be weary in well-doing, for in due season... Sarangul 표현하는 슬픔을 나타내는 그들만의 방법입니다. They're going from us to be utter destruction. Idaho의 길 위에 마이크는 다시 섰습니다. connoisseur of roads. I've been tasting roads my whole life. 난 도로 감식가야. This road. 평생 길을 맛볼 거야. Never end. 이 길은 끝이 없어. 지구의 어디라도 갈 수 있어. It probably goes all around the world. Oh. 그 길 위에서 마이크는 어머니를 찾으려는 듯 자유를 꿈꾸려는 듯 다시 죽은 듯 쓰러져 잠을 잡니다. 16 with a fiver in my pocket and my old dancing bag. I went down to the deli to check out the scene, but I soon ended up upon the old main drag. There the he-males and the she-males paraded in style, and the old man with the money would flash you a smile. In the dark of an alley you would work for a five, for a swift one, not the rest, down on the old main drag. In the cold winds and nights the old town it was chill, but there were boys in the cafes who'd give you cheap pills. If you didn't have the money, you'd cajole and you'd beg. There was always that sort of chewing all on the old main drag.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고스 반 산트 감독, 리버 피닉스,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My Own Private Idaho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발견해내든 아니면 존재론적인 의미를 되짚어보든 간에 그것은 영화를 본 여러분의 몫이겠죠. 다만 이 모래알 같은 관계 속에서 고립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그 절망을 가슴 저리게 표현한 리버 피닉스, 마이크의 마지막 그 표정, 그 말이 아직까지 가슴에 남아있네요. 자, 여러분의 길은 어떻습니까? My Own Private Idaho, 오늘 길어본 한 편의 영화로 보내드렸습니다. 하이텔로 사연 주신 오태경 씨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